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독보회와 해설 모임이 최근 기내 앙골라에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신년사에 대한 독보와 해설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김정은 최고 용도자 각하의 신년사는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비범한 정치군사적 자질을 지니신 그 일을 온 세계가 칭송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